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너님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를 하시나요? 아, 저 항상 이렇잖아요. 네. 우리 애너님은 어떤 걸 공부하고 계시죠? 네, 저 신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레코로만 컬처와 더불어 신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T1이고요. 저는 조직신학과 철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이제 영지주의에 네, 대해서 영지주의.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표현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보통 평소에는 에피소드당 하트 한 3개 정도가 맥시멈인데 네. 5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다섯 개. 제일 많이 받은 에피소드. 그렇죠. 보통 이제 T1님이 하시고 제가 하고 네. 이렇게 두 개.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해주시고 네. 세 개가 되는데. 그렇죠. 세 개가 맥시멈이었죠 보통. 그렇죠. 네.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두 분이 더 해주시고. 아, 예. 아마 흐르는 강물님과 네. 엿장수님 또 아리오바고님. 네. 이 세 분이. 네. 저희가 이렇게. 별의 목숨 아니지 이 하트의 목숨 거는 사람들은 아닌데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됐죠? 하트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구독자 숫자가 108명까지 했다가 107명으로 줄었어요. 아 그분은 이제 잘못 들어오신 분이군요. 그렇죠. 잘못 구독을 하고 아 이거 실수네 하고 이제 주신 네. 분인데 네. 한번 들어보니까 얘는 그렇죠. 아니다. 나랑은 안 맞다. 네. 이러고 이제 나가셨나 봐요. 네. 네. 아, 저 108명까지 간 줄 몰랐어요. 네, 갔었어요. 제가 발제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발제한, 한 주는 제가 유심히 봅니다. 아, 그것만 보고 계시고.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네. 보고 있고. 네. 지난주에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저희가.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냥 흘려 들었던 이야기 혹은 이제 듣고서 까먹었던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서 좋았고 네. 또 모르는 이야기도 예,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우리 흐르는 강물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영지주의가 뭔지 잘 몰랐는데 들으며 돌아보게 되었고 제 안에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육과 영 혹은 그 혼의 그 이분법 적인 구분이 얼마나 우리 삶을 삐삐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의 삶을 잘못 인도해 왔는지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이 중원지도 모르고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아, 이거 사투리죠. 아니 예수님 주민동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자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무엇이 중원지도 모르고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아, 그래요? 이게 그, 네. 영화. 몰랐습니다. 영화 그, 있잖아요. 영화. 영화 뭐요? 그 뭐지? 곡성. 아. 곡성에서 이게 나온. 네. 말인 것 같아요. 곡성이 여긴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근데 곡성 미국에서도 어디서 개봉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희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곧 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곡성. 네. 무엇이 중원지도 모르 이게 어디든지 나오더라고, 대중에. 아, 그랬구나. 센스 있게 답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는 모르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엿장수님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이제 추천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네. 그 영광교회, 그리고 네. 이제 청파교회, 또 그루터기 교회, 설교를 쭉 이제 들어보셨고, 이제 거기서 이제, 느끼신 바들을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네. 예, 근데 저도 이제 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었냐면, 아, 공자님이 말씀하시고 또 노자님이 말씀하신 이 인이라는 이 주요 개념이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 예. 예, 사랑의 마음이구나. 그런 거 알게 됐거든요. 예, 우리 엿장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람답게 살자. 예, 그런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았고 그 다음에 이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예, 단지 이제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예, 이런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셔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예,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특히나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엿장수님의 댓글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네. 일단은 칭찬을 해주시고 네. 쓴 소리 나중에 하시죠. 그 그러니까 쓴 소리가 제가 볼 땐 본론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어떤 수사학인데 일단 막 칭찬한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네.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건데 네, 충격을 좀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한마디로 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우진성 목사님, 그 과천영화교회, 또 그루터기 교회 네. 이렇게 목사님들, 김기성 목사님 청파교회 네.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 그 그루터기 교회는 안용성 목사님인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잘 아는 분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도 그루터기 교회 지난주인가 설교를 들었는데 딱 그 시몬 얘기더라고요. 네. 마법사 시몬 얘기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영지주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아, 조금만 그렇군요. 더 깊게 그 위키피디 한번 딱 들춰 보셨으면 사이먼 마겟 해 가지고 딱 치면 시몬 마구스, 시몬 마법사 시몬 이렇게 딱 치면 나오거든요. 네. 영지주의 관련된 얘기가 쭉 네.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걸 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설교는 충분히 정말 좋은 내용으로 네. 딱 포인트를 딱 잡고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끝까지는 안 들었는데 어쨌든 그 이 엿장수님이 느끼셨던 건 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착하신 분들이다 다. 다 선하신 분들이고 착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그 진심이 선하다. 그 의도가 참 선하신 분들이다. 그 과천 영광교회 우진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전두환 시절 네. 데모하고 막 이러다가 감옥까지 들어가셨던 분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는 이렇게 공개 속상해서 하면 안 되지만 이미 하셨는데 이미 했네. 그래서 유학을 나오셨는데 네. 그것도 이제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힘을 써줘가지고 네. 원래 그 전과가 있으면 유학을 못 나온다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근데 지금도 물어보면 정말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험악한 시대를 정의를 부르시시면서 또 몸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교회라는 세팅에 계시다 보니까 또 담임 목사로서 교회라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를 이끄셔야 되니까 사실은 그 한계점이 있죠. 텍스트 중심 네. 그리고 텍스트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네. 기독교 안에 성경이라는 것은 주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이 그 주목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이제 여장수님이 하신 얘기는 아우 다 착하신 분들인데. 강단에서 강자를 대놓고 공격을 못한다. 지금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진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다 이렇게 여당과 그 청와대를 네. 비판하는 날선 기사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진보 언론의 그 역할이잖아요, 그게. 네. 사실 목회자들도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헤드라인을 가진 메시지가 조금 없어 보였다. 이렇게 이제 일침을 놓으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굉장히 동의해요. 네. 네. 또 이제 동시에 네.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또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한계가 또 있죠. 사실은. 네.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목숨 걸고 설교한다는 얘기가 네. 목숨 걸고 교인을 모인다는 얘기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옛날 옥하는 목사님 뭐 존경스러우신 분이지만 그분도 정말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하셨다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한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목회자들만이 할 수 있는 성직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사회 안에서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네. 부분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참 용기 있게 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 목사로서도 네.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일단은 그 그러니까 일단은 눈밖에 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네.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맞아요. 또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 이게 어떤 뭐 밥줄 걱정하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네. 그것보다는 어 좀 더 많은 생각들과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딱 네. 어 정말 독립운동하듯이 네. 그런 마음으로 네. 가족 다 버리고 일단 결혼을 네. 하지 말았어야 돼. 어, 이 목숨 어, 초계처럼 버리겠다. 이렇게 정말 어, 마음 먹지 않는 이상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렇죠. 어 저는 그래도 어 최근에 네. 한 제 설교들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앞이, 없죠. 한국 사람들 앞에서 하신 건 아니고 네. 미국 분들 앞에서 미국 분들 앞에서. 네. 근데 네, 하니까 이번에 마당 기도회인가 그 있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네. 예, 그 뭐 오정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어 나와서 네. 마당 기도회라는 걸 계속 하셨잖아요. 네네네. 예, 그나마 진보적인 분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어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어떤 분이 가셔서 어 좀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논조로 조금 말씀하셔서 네. 몇 분이 그냥 나가셨대요. 아. 그리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그렇죠. 그리고 어. 이제 어 그 홈페이지에 카페에다가 왜 이런 분을 초대했냐.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 항상 있어야 됩니다. 네. 항상 네. 있어야 되고, 어, 사실은 그, 언론이 그 공정성을 잃지 않는 것처럼, 네.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강단도 그 강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죠? 이 목회자에게 강단, 예? 그, 그런 걸 잃어버리면, 강함과 단호함. 아, 그 네. 강단이 네. 그 강단이군요. 그렇죠. 네. 강단도 강단을 잃어버린 순간 강단이 아니게 된다. 아, 말장난하고 계십니다. 네, 말장난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이제, 어, 앞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네. 어, 그, 제 의견을 반대하는 분들이, 네. 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그 경험을 하셨죠. 아, 그렇죠. 경험을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 충격적이에요. 어, 버림받는 느낌. 아, 그렇죠. 예. 아, 예,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트라우마. 트라우마로 잠깐 돌아가봤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엔돌피님께서. 아, 우리 엔돌피님 아, 이제. 중요한 얘기를. 새로 오셨는데. 예. 환영합니다. 네. 엔돌피님. 아, 예,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깜짝 놀란 게, 1회부터 모두 듣고 있다고. 아, 그러니까.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2회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2회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2회는 제가 미리 지웠어야 되는데, 정말 후회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라는 게, 업로드를 하면 누구나, 네. 다운받아 될 수 있으니까. 예, 그 우리 흑역사를 빨리 지워야 되는데 네. 우리 어, 정기팟의 흑역사 네, 2부 네. 네. 어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해주셨냐면 제 개인적인 흑역사죠 제 개인적인 그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근데 영어 좀 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네. 제발 예.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애너님께서 네. 답글을 남겨주셨죠 엔돌피님 자제하겠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이제 자제하겠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영어를 할까요? 저희는 진짜 많이 안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랑 저희만 듣는 줄 알았어요. 영어 입 꽉 깨물고 안 할게요. 네. 저 여태까지 영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 다시 들어오세요. 했을 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엔돌피님 이거 댓글 보고, 네. 어, 지난주 걸 들어봤어요. 네네. 몇 군데 했더라고요. 네, 근데, 아니, 뭐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 하고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 네. 뭐 저도 할 말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영어만 뱉어놓고 아, 설명 예, 번역 없이 그냥 네. 지나간 부분들이 한 세네 군데 있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럼 변명 여지가 없는 거죠. 네.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한 거야? 네. 예. 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혹시라도 우리가 이게 이 전문적인 용어를 영어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연 설명을 하고 번역을 하고 저희가 지나갈게요. 네. 우리가 사실 이 들으시는 분들 더 배려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누구 인형이라도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면 살 수 있을 텐데 네. 아무도 우리 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카페에서 그냥 차 마시면서 우리 둘이 얘기하듯이 그냥 하니까 네. 맞아요. 그걸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냥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나 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10년 차요. 그렇죠. 한국 떠난 지 10년 정도가 됐고, 네. 또 저희가 공부하는 게 다 영어로 공부를 또 하고 있고, 네. 거의 이제 24시간 영어에 네. 둘러싸여 살다 보니까, 네.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유학 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 놓이게 되거든요. 지난 주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네. 제가 영어로 말한 게 틀린 게 몇 개 되더라고요. 네. 네. 뭐 엘리티즘인데 엘리티시즘이라고 몇 번 했잖아요. 제가. 네. 네. 그런 것도 네. 있고 뭐. 뭐 엔트로포모르피즘인데 엔트로모르피즘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저희도 영어를 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환경이 영어로만 공부를 해야 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7년 정도 있다 보니까 지금 뭐 1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챙겨서 배울 시간을 놓쳐 버린 거예요. 중간에. 네. 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정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네. 진짜로 머리가 멍해져요. 진짜. 이게 뭐지? 하다가 이건 아시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네. 때도 있고. 네. 갑자기 저는 네. 어젠가 그젠가 바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말로. 아, 바가지가.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결국에 버킷. 버킷 가져오라. 네, 그렇게 돼요. 이게 변명 같지만 그게 또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긴 해요. 엔돌핀님이고 엔돌핀 영어 아닙니까? 엔돌핀 영어잖아요. 그러네요. 디스 바로 들어가시는 거죠? 아, 농담이고 네. 그 왜 엔돌핀님이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비판해 주고 저희가 처음 듣는 비판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분이 너무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불편하시니까.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더 적극적인 뭐라 그럴까 칭찬이라고 봐요.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그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근데 이 문체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되게 따뜻했어요. 네. 정말. 네. 네. 저 그리고 엔돌핀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종교파 중에서 우리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부끄럽습니다. 아, 네. 부끄러워. 저희 칭찬에 네.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칭찬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네.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이거 무슨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계속 묵상했어요. 복음이죠, 복음. 네, 엔돌핀님이 세상을 네. 이처럼 사랑하사.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좀 네. 그러니까 영어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야기하고 네. 또 이제 아니, 우리가 좀 한국말로 번역을 좀 이렇게 네. 하면서 네, 최대한 그렇게 해보죠. 엔돌핀님 특집으로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어를 쓰면 일부씩 내는 걸로. 아우. 네, 그리고 그걸로 치킨을 사 먹으러 가는 걸로. 한 100불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냥 영어를 하되 네. 네.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다. 아 그럼 일부씩 내서 네. 바로 그것을 치킨으로. 아 네. 치킨도 영어죠. 치킨도 영어. 벌써 딱 네. 걸렸네. 그러니까 닭을 사 먹는 걸로. 네. 네. 네. 그리고 또 엿장수님께서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영지주의 이제 들으시고 네네. 예, 이제 청취 소감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는데 그것이 싹 풀렸다. 저도 네. 저도 풀렸어요. 저도 약간 오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네. 좀 오해하고 있어요. 네네. 오해가 아니고 몇 가지는 좀 비판받을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도마복음과 요한복음의 탄생에 관한 이제 신학적인 배경을 알게 되니까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참뜻을 알게 되었다. 네. 그 요한복음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네. 네. 그걸 듣고 이제 알게 되었다. 네. 네. 이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 이제 흐르는 강물님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셨고, 네 또 아레오바고님에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서로 네, 주고받는 댓글 속에 싹트는 우정. 싹트는 그, 사랑. 한국에서 네. 우리 S1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네. 정모를 하면 네. 좋지 않을까. 아, 좋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네요. 네, S1님이 돈도 잘 버시니까. 네. S2님 아니면 S1님? 아, S2님이죠. S2님. S2님이 네. 돈도 잘 버시니까. 네. 치킨 쏘시고. 네. 그래요. S2님 한번, 정모. 어떻게. 네.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네. 그렇게, 예, 댓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좀 특별하죠? 굉장히 스페셜한.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무슨 방송이죠? 아, 우리가 이제 장애 신학 1과 2를 우리가 했었는데. 네. 아, 피오님이 오늘 또 안 계신 게. 그러니까. 네. 빈자리. 우리 피오님께서 발제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들으시고, 이제 장애인을 동생으로 두신 네. 우리 청취자 한 분께서 네. 방송에 한번 게스트로 네. 우리가 한번 모셔봤어요. 친히 강림하사. 그렇죠. 네.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로 네, 그 네, 했습니다. 직접 경험. 우리는 사실 간접 경험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직접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네.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우리와 나누어 주실 겁니다. 이제. 네. 네. 그 사실 저희가 그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 또 이론적인 이야기 늘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동안.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이해하는 바가 네. 우리 현실과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떨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한번 해보는 또 시간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참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동안 네.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또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예, 예. 예, 그런 아주 아주 좋은 기회가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장애 신학 3입니다. 네, 적용편이죠. 특별편. 특별편. 네, 특별 적용. 예. 네, 자, 네 오늘은 저희 특별한 손님이 함께 와 계십니다. 그렇죠? 네, 예, 애너님. 예. 애너님이 아니고요. 예. 예. 새로운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우리 아이디로 로즈를 쓰고 계신 네. 우리 열혈 청취자 분 중에 한 분. 열혈 청취자는 아니신 것 같고. 열혈 청취자이길 바라는. 바라는. 네. 네. 손님이 한 분 와 계세요. 밤에 피는 장미이신 우리 로즈님. 예, 로즈님 환영합니다. 네. 로즈입니다. 네. 네, 의류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네. 로즈입니다. 아, 의류업계가 의료. 아니고 의류업계. 아, 그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의류업계에 네. 종사하고 있는 로즈, 밤에 네. 피는 로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와주셨어요. 네, 네 저희 방송을 반갑습니다. 지난 한 2주 전쯤으로 거슬러 네. 올라가면은 저희가 네, 네, 네. 장애신학을 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 신학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장애 신학 이제 이야기를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또 가지고 계시고 또 하시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셔 가지고 우리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 로즈 님 뭐 소개는 그 정도로 괜찮은가요? 네. 아주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충분해요. 의료업계 네. 종사. 의료. 네. 네. 네, 제가 이제 장애신학 1과 2를 했는데, 네네. 들으시고, 네.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네. 하시는. 제가 네. 우선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중증, 네. 장애인을 이제 동생으로 두고 있고, 제가 이제 그래서 늘 이런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설교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으로 뭐 장애인의 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좀 챙겨보는 편이고 네. 왜 원래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네. 저기 주의 깊게 듣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듣고 저 나름대로 제 네. 말이 다 항상 모든 거를 이제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또 네. 전 중증과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을 네. 이제 함께 또 나누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저희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네. 예, 네, 말씀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시 이제 사전 미팅을 짧게 했었는데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네. 방송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네. 이제 생각나셨던 부분들 네. 또 이제 본인의 경험들과 연결하셔서 또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부분들을 좀 하나씩 한번 좀 풀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느낌 예,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떠셨어요? 제가 장애신학 1을 제가 다 들었고요. 일단 첫째 아 길다. 길어가지고 제가 막판에 집중력이 좀 흐려졌지만 네, 방송이 길다. 네, 살짝 길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분류가 많죠. 이제 물론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냥 손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정말 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장애인의 범주가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제 동생은 뇌성마비거든요. 네, 네. 뇌성마비로서 장애인 등급 1급 판정을 갖고 있고 네. 어렸을 때 이제 열병 뇌수막염으로 이제 태어났을 때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선천적인 게 아닌 후천적으로 이제 네. 장애를 갖게 돼서 네. 이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듣다 보니까 물론 다 모든 장애라는 건 참 불편하고 네. 다른 거죠. 네. 생활하기 힘들고 내가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힘든데 너무 불편한 게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장애 신학 1과 2를 들으면서 이제 느낀 거는 네. 자유 의지로서 내가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느냐 네. 없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제 네. 저는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하고 정신으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지만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종교를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가족들이 믿는 종교가 제 동생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은 네. 이 가족들을 위한 종교에는 뭐가 있나. 근데 저는 대부분의 인생을 무교 인생으로 살아왔고 네. 하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불교 학교 미션 스쿨을 제가 네.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고 또 저희 가족들은 또 굉장히 불교 신자 네, 진짜 네. 할머니가 불교는 굉장히 오랫동안 믿으셨고 네.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기독교를 네. 이제 종교로 삼고자 여러 번의 도전이 있었지만 네. 실패하게 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네. 제가 이제 중증 장애인으로서 바라는 기독교의 모습 같은 거나 안타까웠던 부분들을 네. 오늘 조금 얘기하는 걸로 네. 네. 예, 나눠볼까 합니다. 아, 굉장히 좋네요. 너무 네. 좋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말을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네. 실수하지 않으려고 네.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하고 계시네요. 편하게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편하게 네.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좀 무지에서 나온 질문인데, 네네. 네 질문을 먼저 하나 좀 하고 싶어요. 질문 하시는 게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반 장애인과 또 네. 중증 장애인 네. 이렇게 분류를 좀 하셨었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혹시 분류가 되나요? 이제 저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네네. 이제 분류에서는 우선 이제 대화가 되느냐. 네. 대화가 되느냐가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말을 못하시는 분들을 수화하는지, 의사소통이 가능하느냐가 좀 중요한 네.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내가 혼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 타셔야 되고, 네. 팔이 불편하신 분들 뭐 이수를 끼셔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라디오를 선택해서 내가 라디오 좀 틀어줘라든지 내가 오늘 이 짜장면을 먹고 싶어라든지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기독교에 관심이 생겼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라든지 이렇게 내가 네. 내 의지를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종교 장애의 분류가 있는가 하면은 네네.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내 말을 알아듣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밥이 배고파서 우는 건지 우리는 그냥 추측할 뿐 본인의 의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이제 자기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 네. 그렇지만 그 뇌는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단지 추측만 할 뿐 알 수 네.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분류하고 싶은 게 제 동생이 그랬기 때문에 네, 네, 네. 물론 이제 모든 장애는 불편하지만 이제 저희 중증 장애인을 가진 가족으로서는 아유 내 동생이 자기 의지대로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네. 엄마 나 오늘은 밥 먹기가 싫어. 아니면 나 머리가 아파라는 네, 얘기만 네. 해도 참 네.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더라도 화장실을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거나 네, 네. 내 의지를 선택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거를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장애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만 있지만 네. 특별히 그렇게 더 불편하신 분들. 더 불편하고 조금 네.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이. 그렇죠. 예, 예. 특히나 이제 동생분이 예, 그쪽에 이제. 그렇죠. 예, 네, 계시는 거죠.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던져놓으면은 그 죽어야 돼요. 네, 밥도 네, 혼자 네. 못 먹고 화장실도 그렇죠. 혼자 못 가는데 죽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죠. 혼자 내가 911에 전화를 해서 도와주세요, 살려달라고 할 수 없는 네, 저는 이제 네. 그 정도를 이제 중증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싶네요. 저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장애신앙 2에서 네, 네. 우리가 이제 오해견잡으로 얘기를 하고 네. 또 펄벙 얘기를 하면서 네. 장애 자, 가족을 둔 사람들이 가지는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좀, 그래도 공감이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즈 씨를 보면 굉장히 밝아요. 예, 성격이 이렇게 티 없이 밝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착하고. 로즈 씨 진짜 착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로즈 씨를 좀 오랫동안 봤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티 없고 착하고, 어? 민망하네. 예, 또 이렇게 밝게, 네. 그늘 없이. 잘할 수 있었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제가 착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에 스스럼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네. 된 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에 대해 영향이 큰데 이제 좀 그 펄벅이 내 자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20년 동안 숨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어쨌거나 간에 내가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장애라는 걸 인정하는 데까지 너무나 힘들고 뼈 아픈 게 있었지만 굉장히 비교적 빨리 깨달으셨어요. 빨리 깨닫고 인정하자.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기억이 나요. 네 동생은 몸이 불편해. 그렇지만 이 불편한 거는 너한테 문제가 되지 않고 얘는 너의 동생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지만 동생이 몸이 불편하니까 동생을 챙겨줘야겠지.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도 아 그래 난 내 동생이 몸이 불편하니까 난 내 스스로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써야겠고 내 스스로 더 헤쳐나가야겠다. 이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랄까 나이 또래에 비해서 좀 더 혼자서 빨리빨리 알아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이 장애인 가족들 보면 되게 쉬쉬하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지만 복지국가가 된 지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네. 멀었지만, 왜,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니, 운이, 사실 그 정도 말만 해도 저희 사실 상관없고, 장애 우면 어떻고, 장애인이면 어떻습니까. 네. 근데, 진짜 있죠. 막 병신, 너네 집에 병신 있지? 뭐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용어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죠. 그런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면서 잘하신 거예요? 그럼요. 어렸을 때, 그 막 전세 같은 거 하려면은, 우리 집에, 그렇게 있는 거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항상 그 서울에 이제, 장애인 학교가 생긴다고 했을 때 네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희는 이제 지지하는 목적에서 이제 갔는데 수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공사 현장에 누워 있었죠. 못 짓는다, 못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혐오 시설, 혐오 시설이다. 뭐 이거는 이제 네. 집값을 떨어뜨리는 시설이다. 그래서 난 어렸을 때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내 동생은 학교를 가야 되고 그들을 위한 학교를 짓겠다는 건데 그게 왜 이렇지 했지만 이제 그거는 저희 같이 저희 부모님처럼 저를 이렇게 종교적이란다 이런 장애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좀 오픈해놓고 했을 때는 참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아픔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그런 거 할 때도 그렇게 마스크를 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저기 장애우의 가족이거나 이들을 대변하는 거가 방송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 왜 마스크를 끼? 저는 이제 그런 거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저는 많이 많이 좋아지고 너무나 엄청난 발전이 있지만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좀 폐쇄적이다. 네, 네. 사회적 인식이 예, 아직도 문제가 좀 많이 폐쇄적이다.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또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이건 약간 훈장이에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제가 의료업계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장애인 자식을 둔 혹은 장애인 부모를 둔 뭐 친구를 둔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오게 되는데 훈장입니다. 훈장. 벼슬? 벼슬이에요. 어쩔 때는 너무 얘네들은 이걸 이용해서 너무 남용한다, 오용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예약 시간도 안 지키고 와서 아이고 이거 뭐 불편해서 그랬다. 불편해서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남들이 배려해 주는 게 몸에 익은 사람들 너무 틀려요. 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늦을까 걱정하고 피랑 끼치려는 여기는 뭐 벼슬이에요, 벼슬. 그리고 이제 의료 비용 같은 건 너무 좋네요. 네, 내실 때도 보면은 나라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네. 돈으로 이제 치료도 잘 받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 요 정도까지 바라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아직은 멀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네. 네. 아까 이제 애너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 특히나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지신 가족분을 가족으로 둔 그 멤버들이 네네. 가족분들이 네. 참 그 어떻게 이루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마음의 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종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종교가, 네. 이제, 불교 이제 집안에서 네네네. 자라나셨고, 네. 이제 또 나중에 기독교도 경험을 해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그쪽으로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우선 지금 현재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기독교를 한 여러 번 도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도전을 하게 됐던 이유가 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은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주일에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데 나가게 되면은 이 교회에서는 마땅히 교인이기 원합니다. 교인이기 원해요. 그래야지 교인의 가족들을 해주길 네. 원해요. 네, 이제 네. 그게 약간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걸 거부를 하면 괜찮다. 새신자로 등록해서 다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죠. 네.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라든지 그분들이 해주시는 강의 내용이 좀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우리 이제 장애 신학 2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좀 듣기 싫은 내용이 있어요. 네, 네, 네.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주고 네. 그리고 그놈의 원죄. 원죄 우리 안 좋아해요. 원죄 네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죄 네. 얘기하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네. 뭐 이렇게 죄를 졌길래 저 사람들은 안 그렇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네. 그런 얘기가 또 있고 또 조금 또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얘기는 니네 가족이 교회를 안 다녀서 동생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러 오신 그렇죠. 분이. 그렇죠. 전도를 네. 하러 왔건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닌 거 알고 그 얘기를 네. 하고 싶었건.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은 참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그렇네요. 생각에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참 나 교회는 딱 그냥 듣기만 해도 싫어. 안 다니고 싶어. 왜냐고? 네. 하면은 자꾸 저런 소리 할 텐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중에 다 상급 받을 거라고 그러고 지금이 지옥 같은데. 천국 가서 보상 받는다 그러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참 이 교회 교리 같은 거를 참 받아들이기가 네. 저도 힘든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더 고지식하지 않을까요? 저희 이제 네네네. 세대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또 부모님께서 몇 번 또 도전하셨는지 실패했던 이유가 이제 교회는 큰 교회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원룸의 네.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교회 새신자로 등록을 그렇죠. 하면 등록하면은 네, 뭐 새신자 과정이 뭐 무슨 과정 있고 네. 뭐 다음 과정 있고 뭐 교육 과정 한 5개쯤 이렇게 줄줄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가뜩이나 이게 장애인들 가족들은 나쁘게 말하면 피해 의식이에요. 저희는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네. 아 그쪽으로 그 피해받기 싫어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런 쪽으로의 설교와 그런 쪽으로서의 가르침을 자꾸 강조하면서 네. 시간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조금 좋아질 때까지 혹은 이 종교를 받아들일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싶은데 그렇게 네. 푸시를 합니다. 네. 다음 가정 교육 가정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 교육과정 책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셨던 기억이 나요. 뭐 이렇게 자료, 책 자료책, 이런 거를. 네. 이런 그게 페이퍼 같은 거. 근데 엄마는 계속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네.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또 안 좋아해요. 이렇게 네. 교인이 아닌데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싫은 건지 아니면 교인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건지. 네. 그래서 그런 몇 번에 실패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 네. 어머니한테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 보셔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교회 안 나가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동생은 어쨌거나 간에 저희 어머니가 7번인가 6번인가의 그 트라이 했던 그 와중에 네. 교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보세요. 결국 트라이 하다가 제 동생은 일단 교회 다니는 거죠. 그래도 결론적으로. 그래 뭐 정부에서 이렇게 연결해줘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연결을 해서 하는 거지만 그 이제 교회에서 교회 재단에서 이제 그 시설을 운영을 하는 거요. 하는 네. 거고요.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면 이제 정부에서 찜콩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너네 정부에서 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계속 잘해봐라. 이제 시범 잔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아름다운 케이스고요. 네.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뭐 교인들 상대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프로그램 보면은 아유 좋은 거 너무 많죠. 진짜 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진짜 봉사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정말 도움 많이 주시고 사실 잘 못 걷고 뭐 하니까 그렇게 어디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강 네. 고수부지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정말. 도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휠체어 챙겨야 돼, 뭐 챙겨야 돼, 뭐 챙겨야 돼. 화장실 가기 쉽지 않으니까 뭐 기저귀도 미리 챙겨.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있고 하면 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참 좋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늘 잘 해오고 부모님은 이렇게 뭐 몇 번 다녔다가 못 다녔다 계속 그러시는 와중에 이제 교회가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몇 주년 기념 행사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교회 차원에서는 중요한 행사였고 이제 아마 교회를 홍보하고 잘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랑부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제 그 동생 특히 중증 장애인을 봐주는 사랑부라고 했거든요. 그 사랑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그 대대적인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그 교회에서 참 잘해주고 참. 잘해주신 거 맞고 그 동생을 위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대대적으로 메인 광고가 되다 보니까 저는 조금 섭섭했어요. 나는 이렇게 이분, 앉아서 그걸 들으시면서 그렇죠. 그 이제 가서 광고라는 걸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분들이 정말 내 동생을 위해서 혹은 이런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네. 참 이런 좋은 그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내 마음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보이는 그런 광고적인 내용은 너무 보여주기식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찮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감명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당사자인 가족이 듣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그게 해주는 거 감사하고 잘 이렇게 동생을 다니게 하고 배려받고 있었지만 그게 딱히 또 광고의 수단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또 그것도 대놓고 듣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난 가슴이 기분이 아프죠.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좋은 활동을 참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게 나는 어린 마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였을 때는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힘들고 이런 동생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알았다고 하면 갑자기 내 동생 의문의 일패.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내 동생 때문에 자기 현재 상황을 감사하게 느끼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간증 같은 거 하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이렇지 않고 건강한 신체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랬나 아니면 제 기억이 또 조작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게 감사하다 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할 게 많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또 그걸 예시를 두니까 의문의 일패. 예. 갑자기 가만히 듣고 있는 가족들 의문의 일패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프네. 그런 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피의식. 이제 나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괜히 그렇게 들리면 고깝게 들립니다. 피의식이라고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분들이 뭐 사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잘해주려고 하고 그렇죠. 제스처는 자꾸 취하는데 그게 굉장히 너무 촌스럽고 투박하고 또 배려가 없고 좀 무리하고 조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에이. 그리고 이렇게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멘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너무 네. 그때 약간 내가 볼 때 그거 약간 제발 준비되지 않고 말 잘못 나왔다고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상처가 되지 않았나. 엄청난 상처가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형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이 사회적 약자들, 정말 예수님이 돌보셨던 그렇죠. 힘없는 자들, 또 이 어떤 나라의 복지 시스템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 계신 분들, 소외돼 계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애쓰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걸 하고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교회의 확장과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네, 또 자기 칭찬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 교회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야기 들으면서 예, 상처가 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베풀었으니 난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네,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와요.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해요. 글짓기 대회 같은 거 많이 하고 아세요? 한국 교회는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글짓기 대회도 하고 그림 대회도 하고. 뭔들 많이 안 하겠어요. 많이 무슨 하죠. 뭐 스필 대회도 많이 하고 네.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런 인터뷰 같은 거 요청 많이 와요. 아. 이렇게 교회 우리 이 교회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생각하는 점 이런 거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간증 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아니 간증은 한이 만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못 만났어 못 만났어. 도전이 있었지 못 만났어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하는데 이제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요일날이라도 자녀가 밖에 나가서 교회 활동을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 교회 활동을 하는 네. 게 원하는 입장에서는 그 인터뷰를 참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뭐 안 하기도 뭐 하고 네. 할 말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또 도와주신 또 레파토리도 글을 또 써 오십니다. 아, 그런 그렇군요. 식으로 치밀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이대로 해라, 대본대로 해라 이런 식의 네.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와요. 강요 당하는 간증이네요. 그렇죠. 아니 그 교회 어디야 도대체? 아, 간증 실명가 그 교회. 까지마, 까지마. 그치만 잘 해주셔서 네. 좋았던 네. 걸로. C교회, C교회. C교회, 그치만 잘 해주셨던 걸로. C 말고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M도 있고 몇 가지 있었는데. 아, M도 있어? 네, 대형 교회들이 좀 그렇게 해주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네, 특히나 그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 종교인으로서 요구되는 이런 퀄리티들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해라 라고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네. 폭력적인 왜 폭력이죠. 약간, 교회에서 일어나는 폭력. 조금 약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기 전에 느꼈던 한국의 기독교는 좀 너무 세고 강하고 가끔 좀 무례하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네. 그런 게 있네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전반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들이 참. 저 같은 중증 가족, 중증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교회를 도전하고 싶지 않다, 다녀보고 싶지 않다 네. 그런 교리라면은 도전해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게 느끼셨던 종교에 대해서 그런 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종교가 만약에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런 거가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다 중증 장애인들뿐만이 아니고 뭐 다운 증후군의 모든 이제 장애인을 다닐 수 있는 이제 장애인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다녔고 중학교 동창도 있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동창 있겠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요. 네. 이제 너무 힘드니까 동생의 부모님들. 동생의 친구들이 더 없어요. 그렇죠. 또 친구라고 얘기하기 또 애매모호한데 아무튼 동창생 정도가 그렇죠. 서로 같이 네. 장애를 갖고 있던 분들이 학교 다녔던 이제 사실은 그건 애들끼리는 유대감이 없고 엄마들끼리 유대감이 없고 동생들끼리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엄마들이 없어졌어. 엄마들이 없어졌어. 엄마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게 자살 같은 거 많이 하세요. 동반 자살. 너무 네. 힘드니까. 몇 분이나 그렇게 안 이제 뭐 학급마다 다르겠지만 제 동생 그 학교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절반이 몇 명이에요? 절반이면은 한 학급에 한 15명 정도 됐으니까 절반 정도만 7, 8명? 7, 8명? 그럼 전국적으로 보면 그게 엄청난 숫자겠네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동만 자살이 아니라도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아파요. 어머니들이 그렇죠. 암도 많이 걸리시고 암도 많이 백혈병도 많이 걸리시고 이렇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힘드시고 마음고생 많이 하셔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받고 그렇게 해서 몸이 아프시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다행히도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동생을 저희 가족들이 돌보는 입장에서 기저귀값 걱정한 적 없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동생을 전적으로 돌봐야 되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집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니지만 참 이제 대부분의 이제 중증 장애인 가족들은 수많은 의료비 그다음에 뭐 기저귀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린이 기저귀나 그 값이지 성인들 기저귀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서 혹은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죽으면 얘 누가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동반자살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종교라는 게 저는 반감이 있었어요. 어떤 종교든 이거 진짜 맨날 이렇게 강요만 하고 나 진짜 안 해 이런 생각이 있다가 저도 이제 살면서 커가면서 이제 힘든 시련을 겪으니까 종교란 게 내가 있으면은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참 한 줄기에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분들 결국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종교는 뭘 했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제 저는 직업이 이런 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막 하세요 그냥. 막 해요? 괜찮아요. 네, 모든 악플들은 우리가 다 받을게요. 그렇게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절 같은 거는 참 산속에 들어가 있고 사실 대외적 활동을 하지 않아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많이 하나요? 이렇게 늘 제가 뭐 해보지만 뭐 이렇게 전도 활동, 포교 활동 이런 거는 사실은 기독교가 좀 더 많이 있고 왜 우리 길만 나가봐도 교회는 참 많잖아요. 절은 꼭 또 산에 가 있고 또 구석탱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 기독교가 이런 좀 또 약자들한테 어프로치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까지 손이 안 닿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손은 뻗었겠죠. 근데 엉뚱한 데를 긁어준 거죠.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려운 데는 여기인데 엉뚱한 데를 긁으니까 그게 상처가 되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닿을 수도 있고 손이. 네, 그래서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데 관심이 더 많다. 그럴 저는, 수 있어. 저는 그럴 그런 수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재보다 재밥에 관심이 더 그럴 많다.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자신들의 제사보다 예? 네? 제사보다 재밥에 그렇죠. 제가 재보다 또 잘못했나요?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다. 제사보다. 제가 제라 그랬군요. 그게 그거였어요. 들으면서 난 또 못 알아듣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어떤 세력 확장, 교세 확장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어디를 가나, 이제 제 동생이 굉장히 급이 높은 1급 장애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지 모델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표지 모델. 교회에서. 그게 표지 모델. 나 그거 좀 하지 말라고. 또 어린 마음에 저는 그런.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교회 광고 하는데 아유 내 동생 말고 맨날 실려가지고 신문 사이에 찌라시가 오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무슨 교회 몇 주년 행사 여러분들 모십니다 무슨 사랑교회 전도사님의 간증 뭐 이런 거 안 좋아하죠 저는요. 그런 게 참 안 좋겠는데 좀 진짜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들한테 더 좀 다른 방향으로 다가섰으면 저희 부모님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저를 열심히 다니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실지 알게 뭐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어쨌건 종교를 만나서 실패를 했든 아니면 제자들을 못 만났든 그렇게 해서 이제 현 세상에 삶을 놓아버린 많은 사람들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그리고 제가 아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생 학교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뜻하지 않게 엄마 가니까 저도 같이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봤던 그 엄마 그 애들이 죽었다고? 자살했다고? 그렇게 죽음이 참 쉽고 가까이 있구나.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동창 동생이 동창 얘기만 했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하면 더 있을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분들까지 하면 네. 그만큼 이렇게 복지가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나 네.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교회들에서 혹은 종교기관들에서 그런 분들에게 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위로를 또 해주지 못한 그런 측면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자꾸 네. 감당할 수 있는 시련. 아, 아 감당할 수 있는 시련. 그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좀 그 아. 얘기 제일 듣기 싫어요. 아, 그리고 네. 뭐 교회 안 다녀서 그래 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자꾸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약간 홍보 활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거. 기브 앤 테이크로 도와주는. 네 그런 거 조금 상처가 됐었던 것 같고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이제 지금 동생이 있는 시설은 정부 기관에서 선택한 이제 아마 정부 기관에서 인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네. 너무 유지 관리가 잘 돼서 네. 근데 이제 제 동생이 그 시설에 1호 중증 장애인이에요. 아. 네, 그런데 들어가려면은 네. 1번으로 볼 수 있는 게 대소변이에요. 대소변. 내가 대소변을 혼자 할 수 있다. 아니 혼자 못해도 아이고 제가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이제 한 번 중증 장애인을 받아서 어떤지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에 제 동생이 된 거거든요. 아, 제가 그렇구나. 서울대를 못 갔지만 제 동생은 하버대를 간 것과 마찬가지 급이에요. 이거는 네네. 중증 장애인들이 그런 시설에서 지금 제 동생이 거기에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있고 아무튼 프로그램도 정말 끝내줍니다. 맨날 어디 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에 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지 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거 모르죠 물건 도네이션도 많이 오고 네. 아니 무슨 그 센터에 사는 도네이션 하는 바자회 갔더니 세상에 무슨 엄청 비싼 물건도 뭐 10불이면 사고 이제 그런 식이에요 네. 그만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제 동생은 1호로 갔는데 이제 그런 데 가려면은 조구 조건들이 있어요 천에 고하거나 아.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야 돼요 그냥 네. 가난하면 안 돼 그리고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이 거 아니면은 예. 그리고 네. 아니면은 내가 그냥 좀 장애인이긴 한데 내가 혼자서 생활은 다 할 수 있는데 부모가 돌보긴 힘들어 정도까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중증 장애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누구가 하나가 죽어 나가야지만 다음 자리가 남는 거거든요. 평생 돌봐주는 곳이니까. 네 그렇구나. 예. 근데 네. 이런 기간이 너무 너무 적어서 제 동생 거기를 간 거는. 진짜 하버드에 간 것보다 더 기적이다. 위대한 기적인 일이고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동생이 거기 갔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말할 수 있지만 안 못 간 사람이 99예요. 그렇죠. 네. 99가 아니 99.5예요. 네. 근데 이제 네. 나는 가서 또 약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동생 갔어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못 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의 가족들이 돌봐야 가족들의 되는 거죠. 가족들의 네. 삶이 다 스톱이 되거든요. 그렇죠. 일을 하러 갈 수가 없고 뭐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참 안타깝죠. 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네. 이제 제가 저 병원에 오시는 그 중증장애인, 제가 내성마비 환자 똑같이 하나 보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어떻게 일도 안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아이를 케어하고도 먹고 살 만한 충분한 이제 지원금을 주시는 거죠. 아, 엄마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보니까 여기가 아직 진짜 복지 국가구나. 제가 가끔씩 세금 같은 거 낼 때 아깝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세금이 그렇게 쓰인다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 싫을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장애인들 가족에 쓰면 내 세금이 아까워.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그게 내가 먹고 사는 거에 걱정 없이 내 자녀를 돌볼 수 있고 장애인을 돌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유가 많아가지고요. 네. 교회도 잘 나갑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참 좋네요 미국이. 네, 네. 그런 부분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또 말하려고 집중을 아니요, 하는 거니까 원래 그래.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원래 방송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막상 하려고 하면. 근데, 네, 네. 한 가지 제가 조금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동생이 네. 참 예쁘고 사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안 예쁘고 안 사랑스러웠던 적이 많죠. 아, 그래요? 네. 이제 살아오시면서, 동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생이 이제, 로즈 씨한테 네. 가진 어떤 의미랄까? 뭐 이런 것 좀 얘기하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동생 때문에 어쨌건 조금 어렸을 때 남들보다 더 빨리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굉장히 독립적이세요. 맞아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독립적이시고. 부지런까지 모르겠지만 독립적인 건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홀로서기가 참 빨랐던 거잖아요. 네, 제가 홀로서기가 빨랐죠. 이제 그런 네. 면에 있어서도 고맙고 하지만 이제 제 동생 때문에 저는 참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는 어쨌건 제가 유학생이었거든요. 이전에는 여기 왔을 때 네. 유학도 하던 게 이제 동생이 몸이 불편하니까 제 별명이 동생 목까지였어요. 항상 늘 동생 목까지 해줘야 된다니까 부모님도 저한테 해주시는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동생 때문에 참 많은 동생이랑 둘이 했었으면 다 저한테 많이 올 수 없었던 혜택들도 제가 참 많이 받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뱃돈도 동생 것까지 받아놓고 제가 삥땅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런 아이고,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거 부모님이 아십니까? 부모님, 아, 모르는 척 다 아시지 않을까 그랬던 것도 많고 한데 네. 어쨌거나 제가 이제 와가지고 커서 보니까 남들보다는 이런 장애, 이런 사회 약자에 대해 제가 남들보다 관심이 많다는 거 알게 됐어요. 내가 네. 이 가족이어서 그랬던 거죠. 네, 네, 네. 그냥 그게 삶이니까. 삶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잘 안 보려고 하는 장애인들 환자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환자 병원에 침대 눕히는 데만 해도 빠딱 눕지 못하니까 오래 걸리는데. 손이 많이 가고. 네, 손이 많이 가고. 네. 저는 그거 거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랬을 때 그런 걸 병원 노했을 때 그런 거절감 이런 것들을 제가 겪어봐서 그런지 네네. 저는 그런 거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종교인이 아니고 하니까지만 제가 이렇게 종교에 저렇게 기대하는 건 항상 있어요. 네. 내가 종교인은 아니고 내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종교에서 이런 걸 해줘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더 빨리 교회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좀 더 빨리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만날 수 있었으면 나는 못했지만 또 지금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고 또 공부 지금 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그거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줬으면 진짜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마음속에. 네, 네. 왜냐면 저는 너무나 강압적이고 저를 너무 그냥 푸시만 했던 전도에만 제가 시달리다가 그런 게 그 기억이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군요. 네. 갑자기 또 이런 일화가 생각났어요. 동생이랑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동생이랑 지하철 탈 일이 사실 거진 없어요. 어머니가 네. 다 항상 차를 태우고 하는데 근데 그때 무슨 이유는지 꼭 동생이 어디 가야 되는데 뭐가 피치 못해서 제가 동생이 지하철을 탔는데 네. 지하철에 보면 그 뭐 불신지옥 뭐 이런 거 들고 아, 피켓 드시는 분들도 피켓, 많고 뭐 예. 많은데 아저씨들 있으시죠. 아줌마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저랑 동생은 당연히 그 장애인성에 앉았는데 아저씨가 제가 볼 땐 그거는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엄청 두꺼운 무슨 대법정 같은 책을 가지고 오더니 그 내 동생 무릎에다가 얹고 막 뭐 기도를 하면서 보시라고. 이게 뭐 예수를 영접을 못해가지고 이렇다 어쩐다. 나 어렸을 때 너무 놀랐던 것 같아. 그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들어도 충격적이네요. 지금 중에 충격적인가요? 네. 근데 그 나 현실이 있었어요. 막 내 동생 무릎에 놓고 막 기도. 내 동생은 당연히 알리가 없고 나만 아는데 난 너무 황당하고 주위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 도와주고 싶지만 안 도와주더라고. 네.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결국은 아유 애들한테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몇몇 강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몇몇 네. 강렬한 기억들 때문에 참 저는 기독교가 싫었어요. 네. 그냥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무섭고 너무 무례해. 그리고 막 이제 결국 저희 부모님은 뭐 부모님이 아니죠. 저희 어머니는 결국 지금은 불교 이제 절에 다니시는데 그게 막 전도 같은 거 할 때 이게 다른 종교를 피하면서 하는 게 그게 참 이렇게 반감이 들더라고요. 뭐 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불교 신자시니까 저한테 묵주라고 그래요. 묵주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 그럼 뭐라고 하죠? 그렇게 팔찌 같은 건데 묵주라고 하나요? 네. 그런 거 이제 절 팔찌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많이 해주는데 그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하는데 뭐 그런 거 하면은 금덩이에다가 기도하면은 그 동생이 나올 줄 너 동생 기도한 적 없는데 나 그냥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든지 이게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헐뜯으면서 하는 전도가 참 진짜 무리하죠. 꼴보기 네. 싫다. 꼴보기 싫죠. 저 인간이 저기 나한테 네. 왜 저러나. 나한테 무슨 원한 관계가 있다고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제 동생 때문에 어쨌건 제가 이런 의료 계통에 제가 큰 뜻을 품고 뜻만 품었지 아직까지 큰 뜻을 펼치기엔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동생, 뜻을 품었었어요. 동생의 장애를 어떻게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요? 전 제가 이제 이렇게 의료계통에 종사하면서 다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죠. 이제 그런 거는 정말 경제에 이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였고 네. 이제 저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지만 배운 입장으로서 이제 그 끈을 놓치고 싶진 않아요. 이제 그 끈을 놓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시는 거군요. 하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고 또 어쨌거나 간에 뭐 제가 이렇게 동생 때문에 또 이 미국에 제가 유학 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동생은 부모님이 투자하실 수가 없으니까 와서 제가 그때 동생은 참 저한테 있어서 되게 소중하고 참 중요한 기회 참 중요한 이 인생에서의 저한테 이제 빠질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전공 이 제 직업 삶에 참 영향을 많이 미친 이 그런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금은 사실 교회를 잘 나가진 않지만 사실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있고 또 저만의 하나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그렇게 힘들거나 할 때 어쨌거나 간에 이거 어디서 하나님 들었겠어요. 그 어렸을 때 쥐뿌리라도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관심이 갖게 돼서 어쨌건 미국에 와서 교회도 다니게 돼. 근데 참 처음에 인식이 더 좋았더라면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사님에 대해서 여기 앉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너무 끔찍했다. 아닌데 나는 그냥 의료 계통으로. 네. 의료 계통에서 잘하고 계시네요. 의료 계통을 하는 네. 걸로. 네. 네. 제가 남을 원래 전도하고는 이런 건 못하니까. 네.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또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것이 네. 지금 로즈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네. 이제 기존 기독교에서 설명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네. 이미 해결을 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받아서 해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인데, 저는 어쨌거나 일요일 날 교회 꼭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그리고 저희 집에 일어난 이 동생에 대한 이거는 왜 맨날 그래요? 맨날 교회에서나 그 목사님이나 누가 말씀하시지 감당하실 수 있는 것만 뭐 줬다 이랬는데 하나님 바빠서 그것까지 신경 못 쓰셨을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저희 집에서 일어난 나쁘게 말하면 재수 없는 운이 없는 불운의 그냥 사고였다고 생각을 해요. 선천적으로 네. 잘 태어났지만 그래서 후천적으로 난 이제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게 되면 불운하고 너무 우울하고 안 슬픈 일이죠. 네. 한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사고였다고 생각하지 이걸 하나님이 저희 가족한테 준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 시련에 이제 이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종교가 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이고 글쎄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에 불쌍하게 죽어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저는 일단 목회자가 아니니까 저는 일단 말하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뭐 저도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이건 네. 사고였다. 네. 슬픈 일이었다. 그렇지만 너는 너대로 교회를 다니든 마음에 너가 종교 선택을 해서 극복했으면 좋겠고 엄마는 불교에서 엄마 나름대로의 위로를 받고 세상을 살고 있으니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그래서 저희 이제 종교가 저희 가족은 다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동생은 교회 다니고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지만 교회는 안 다니고 이제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교회에서 저한테나 저희 가족들한테 그 당시에 위로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건 너무나 슬픈 사고였어. 그냥 동감. 동정 말고 네, 같은 네. 이해와 동감을 해주고 그냥 그래서 너무 안 됐다 기도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이 힘든 거를 위해서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었을까 네. 네. 참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모두나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언제든지 그렇죠. 교통사고를 통해서 반신불수가 되고 있고 오늘의 얼굴 만남이 있지만 또 다음날 항상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 네. 우리가 다시 이 생활의 인연을 끊을 수 없는 아이고 근데 저는 저의 이 하나님이 뭐 나를 빨리 보고 싶어서 나 천국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저는 안 해요. 그냥 불의의 사고가 났으면 그냥 그건 불의의 사고인데 그 후에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고가 났지만 극복을 해야 된다면 그 와중에 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한테 위로가 되고 나한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저만의 하나님이에요. 네. 너무 좋네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들은 것 같아요. 네. 저 얼떨결에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되게 건강한 수준의 하나님 이해인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방송을 몇 번 했었어요. 제가 그걸 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신정론이라고 저희가 올렸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정말 너무 좋은 신앙 고백을 들은 것 같아서 고백 좋습니다. 아무튼 고백했어요. 아무튼 이제 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동생 때문에 저는 누가 내가 이 팔다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지금 내 상태, 내가 지금 이 숨쉬고 살아있는 거 자체에 그냥 고마움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더 잘 살 수 있게 그냥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어요. 네. 또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교회 열심히 안 다니니까 제가 또 이렇게 무리하게 말하면은 전 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교회 다닌다고 진짜 천국 갈까 정말 궁금해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맨날 그냥 사교 활동만 하고 친구만 만나고 띵까띵까 노는데 근데 다만 교회만 갔다 그런 부분을 어쨌건 왜 세대는 바뀌잖아요. 네. 정권도 언젠간 교체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겪었던 불편했던 기독교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할 수 있게 제가 조금의 이해를 더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걸로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눈 거는 목적을 다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청산유수처럼 해주셔가지고 네. 후반부에 말리셨어요. 방언 터졌어. 넘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언 터졌어요. 제 집 앞에 여기 지금 안에 지금 책장이 있는데 책장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뭐 이상한 영어가 써있는데 의미 없이 그 책장을 제가 지금 바라보며 집중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헛소리 안 하려고. 시선을 의미 없는 곳을 날리면서 집중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네요. 너무 말씀 잘하시고 우리 로즈님이랑 같이 뭐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배꼽 빠집니다. 빠집니까? 정말 재밌어요. 오늘은 그냥 맛만 보여준 거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저도 진짜 저만의 하나님이 있지만 제가 성경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실 때 그러면 너무 어려운 말 많이 하면 뭐야 이러면서 듣는데 제가 한 일화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애기들 쌍둥이 애기들 5살짜리 애기들이 있는데 걔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걔들이 무슨 이렇게 돌덩이를 뱅글뱅글 돌리면서 다니면서 뭐 다윗이 돌을 던졌다고 다윗이 뭐 돌을 던져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면 그 인형 같은 거 던지면 던지지 마 내가 막 그러거든요. 왜 자꾸 다윗이 돌을 던져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다윗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골리앗을 맞춰서 무찔렀대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는 그건 상식이에요. 그건 성경 지식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상식은 그 정도로 이렇게 저처럼 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 않았다면 이런 지식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도 이 방송을 들으려면은 그렇죠. 가끔씩은 저 정도의 왜 다윗이 돌을 던졌는지 모를 정도의 수준에 대한 방송도 가끔 나오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엔돌핀이라는 그 대한민국 가이신 분이. 영어 좀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이제 안 쓰겠다 그랬어요. 근데 맞아요. 저 뭐지? 조언이 요셉이었나? 뭐가 뭐였죠? 저는 이제 그 마태오 복음 뭐 이렇게 하면 그 이름 한국말 아는데 영어로 하면은 요한. 요한이 존이고 뭐 제임스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게 걔였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모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또 의견이지만 어쨌건 같이 나누는 입장에서 진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질문하고 싶어요. 하세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 장애신학 2에서 뭐 굉장히 신성한 슬픔, 그죠? 그리고 또 죽음과 같은 슬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슬픔이고 어려움인데 하나도 그게 사실은 지금 제가 로즈 씨로부터 너무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지금 받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했던 질문이랑 거의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네. 한 번만 좀 정리해서 네.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슬픔이 있었던 거잖아요. 슬픔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슬픔 있지만 이제 우리는 네. 이제 극복을 한 거죠. 아, 극복을 한 건가요? 이제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줬고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오케이. 그건 사고였고 불운한 일이었지만. 어쨌건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되니까 참 달라졌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좋은 시설에 가게 돼서 매일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회생활 이제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네. 많이 네. 원래도 집에서 하시는 거면서 원래 그림을 많이 그리시고 집에서 네.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문화해설사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아, 내가 하나라도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서 아. 이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한테 매달리고 내가 내 아들한테 매달리는 거는 아, 사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밝게 활동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창출이라든지 수익 창출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기쁜 에너지를 다른 데 또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자주 동생 그 활동 하는데 가서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이걸 빨리 인정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저기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저희 동생은 이제 말도 못하고 기저귀도 못 갈고 떠나놓으면 여전히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걸 빨리 인정한 거. 빨리 인정한 거. 정말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든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모셔서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힘드셨겠죠.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네. 힘들었는데, 그 이제 적극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에서 아주 막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막 집을 날릴 정도 돈을 많이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거를 깨닫게 하는 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못 고쳐지는구나. 이거 안 되는 안 거구나. 근데 멀쩡하게 태어났던 애가 갑자기 내 순방염 때문에 그랬다니까 갑자기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사람 네, 마음이요. 그렇죠. 감기처럼.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2-3년, 어렸을 때 2-3년을 그 제가 5살 정도 됐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그냥 깨달아졌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이고, 속으로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절에 다니시지만 또 몰라요. 우리 엄마가 혼자 제일 먼저 천국 가 있을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됐는지 뭐 온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됐는지 어쨌건 어느 날 갑자기 빨리 인정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딱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한 뒤로부터는 이제 생활에 충실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장애인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려고 해보고 그런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서울시에 이 장애인과 관련된 민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실천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네. 바로 넣습니다. 민원. 그래서 많이 고쳐진 법들도 많고 또 바뀌어 게 있는데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내 동생이 당장 내 아들이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겪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걸로 마음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데 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요. 거기까지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내가 지금 그렇지, 오늘 내 이 코가 석차인데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을 바라봤을 때 종교는 더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내 마음이 빨리 인정하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인정을 어느 날 하게 됐다고 했지만 종교가 함께라면은 내가 이걸 인정을 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위안이 들어야 되는데 엄마 어렸을 때 이걸 위안 인정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뭐 그런 것들이 뭐야 이러면은 사회적 시선, 가족들이나 이런 친지들의 그런 시선, 그다음에 내 친구들의 주변 사람 그게 너무 걱정됐대요. 네. 어디 가서 내 아들 낳는데 이렇게 됐어 이런 거 얘기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랑 제가 서포트가 돼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마음이 놓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게 종교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은 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남편이나 지원해줄 수 있는 딸 자식이 없어도 종교 집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네.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빨리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한 건데 빨리 인정해버리고 이거 하면서 우스갯소리도 저희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미술 출품대회 하려고 한 6박 7일 그렸던 건 동생이 침묻어서 확 엎었을 때의 그런 스트레스. 내가 보는 네. 앞에서 그 포스터를 찢어서 동생한테 날렸을 때의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에피소드로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저놈이 네. 죽여라 살려라 제가 울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내공이 필요하죠. 그렇죠. 내공이 네. 필요하고 하는데 이제 빨리 인정하고 나서부터 저희 집은 행복해진 것 같아요. 네. 인정하고 나서부터 네.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슬픈 이야기를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슬퍼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로지 씨는 그 얘기를 많이 여태까지 한 거 아니에요? 네.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이것이 슬픔이 더 이상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추억? 경험이 된 거죠. 경험? 네. 경험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게 있었으면 같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네. 우리 로지 씨로부터 어떤 생의 기운이 이렇게 막 제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금방 이렇게 시무룩해지고 이렇게 다운이 좀 오래 가요. 근데 이제 우리 로지 씨를 보니까 그런 자세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원래 더 긍정이었는데 이거 많이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개가? 많이 죽은 거예요. 죽은 개가? 진짜 원래는 정말 초긍정이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가요? 아, 이분이랑 다른 분 한 분 더 계시지만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왜 알 것 같지? 좀 더 젊으시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도래 가실 수 있는 네. 그래요. 많이 배워요. 많이. 네. 네, 저같이 이렇게 저는 어쨌건 빨리 인정한 부모님 밑에서 오픈해서 커가지고 그러니까, 했지만 그렇지 오픈. 못한 오픈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방송 혹시 들으시는 목회자분들 제가 했던 불편한 분들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으셨거나 공감 갔던 부분 있으면 빨리 도와주세요. 네. 빨리 도와주셔서 빨리 네,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끝나갈 때 가니까 입이 막 풀려. 아, 그러니까. 네. 아, 오늘 감사해요. 네. 시간이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본인이 처한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옳고 또 어떻게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특별히. 이런 중증 장애인 가족들을 가지신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예,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시간, 예, 좋은 시간인 좋네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 다음번에 네. 의료계 종사하고 계시니까 의료 특집으로 한번. 의료 특집? 의료 특집으로 하죠. 의료 특집 한번. 네, 의료 특집 제가 한번 또 할 수 기회가 있으면 오늘은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제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앤언니 어떠셨어요? 네, 오늘 우리 로즈님께서 참 이 솔직 담백하게 풀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런 사실 그렇게 네. 그 경험 나누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사실 이런 사실 무거운 주제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장애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무거운 주제인데 이렇게 해맑게 네. 듣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듣는 사람들이 네.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당사자로부터 얘기를 드릴 때는 뭔가 겸허하게 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이 이것도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에 네.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배려가 넘치시는 로즈님이시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아무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네. 뷰티 인 더 뭐 애쉬인가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네. 영어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911 때 이렇게 그게 무너졌잖아요. 네. 그 미국의 그 쌍둥이 타워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러 쌍둥이라고 네. 그러신 거죠. 그렇죠. 되게 그라운드 지로가 됐잖아요. 그라운드 지로. 그라운드 지로.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건 고유명사. 한글로 안 돼요? 네. 네. 그라운드 지로. 네. 네. 거기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지은 노래거든요. 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다시 또 창조하실 것이다. 제 한 가운데서. 우리 로지 씨를 보면은 딱 그거예요. 예. 잿더미 사실은 잿더미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송이가 삶을 지금 정말 힘차게 튀어내고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오늘 굉장히 시적이시네요. 아, 예?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옆에서 이렇게 이 로지 씨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용기가 크게 생기고 예,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사실은 오늘 약간 걱정을 했던 게 네. 중간에 혹시 이렇게 눈물을 네. 터뜨리시지 않을까. 네. 때려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분이에요. 이분 네, 너무 강하셔. 그런 걱정을 사실 살짝 했었는데 뭐 시종일관 그냥 너무 이렇게 네. 밝은 에너지로 정말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느꼈던 부분이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 이 로즈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네. 저는 그게 네. 너무 좋았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신학적인 이제 그 부담감, 오프레션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본인의 이해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질문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찾아 나간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길거리 신학이죠. 그렇죠. 길거리 신학.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아탑에 갇혀 있는 신학인데 이분은 길거리 신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네. 이제 신정론 때 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악과 고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신학이 대답하기가 참 힘든 문제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주제를 풀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과정 신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 로즈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네. 이 과정신학적인 하나님에 네.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놀라웠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치에 맞는 신학을 찾아가신 건데 그렇죠. 그게 어쩌다 보니까 우리 과정신학적인 결론이랑 많이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이 2000년에 네.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훑으면서 네. 거기까지 온 건데 네. 네. 이분은 로즈님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거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내신 거죠.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네. 생존에 도움을 주는 네. 그런 생명을 주는 신학을 스스로 정립을 하신 거죠. 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시고 또 로즈님이 봤던 하나님 네, 또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서로 어떻게 닮아있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 장애를 가지신 많은 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 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네. 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예. 저는 그게 참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예. 결론적으로는 네. 저기 함께 해주는 거 네. 함께함 그리고 공감 그렇죠. 예, 그것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어떤 종교 단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일 텐데 그것만 딱 안 주려고 해요. 다른 건 다 주는데 함께 해주는 그리고 공감해주는 그렇죠. 네, 그게 네. 필요하신 분들인 것 같고 현실적인 도움은 그것과 함께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네. 명절 때 네. 이런 때만 생색내는 네. 그런 거 말고 네. 네, 정말 꾸준히 함께 있어줌 또 공감함 연대함 이런 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 또 모든 종교인들이 첫 번째로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로지 씨 다음에 그 의료 특집으로 아 예 네, 의료 특집 한번 네, 오시고 다시 한번 네, 또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피오님 네, 돌아오십니다. 피오님 돌아오시고 네. 아마도 다음 주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아, 기대가 됩니다. 풀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좀 네. 정리를 좀 다시 해서 네. 네. 에너님이 이제 썰을 풀기 시작을 하면 네. 정신 없죠. 너무 재밌어요. 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네,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